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어제 말씀 보시면 나이 연세가 드신 우리 형제자매분들 또 젊은 형제자매분들에게 어떻게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절에서 보면 종들을 향해서 또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도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순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순종하다는 히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주인의 지배에 자신을 굴복시킨다고 하는 조금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 강한 표현을 써서 주인에게 굴복하라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수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자기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들을 깨닫고 또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주인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아니면 복음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니까 주인과 종으로 이제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거부했던 혹은 뭐 주인이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더 이상 종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종의 명령 또그 질서들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상전들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어원상으로 보면 주로 이 단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고 할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상전에게 이야기하면서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인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거슬러 말하지 않는 것, 또 훔치지 않는 것, 또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신실함을 나타내라.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종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당시에 종들에게 주어졌던 권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또이 삶의 이 땅의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가 있죠. 뭐 직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장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질서에 내게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셨다면 기꺼이 그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에 순종하고 또 충성되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2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보면 여러분 각 계층마다 각 유형마다 어떻게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고 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뭐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거룩한 행실들을 존경받을 만한 성품들을 갖는 것,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또 우리 여자분들 거룩한 행실을 보이고 말을 다스리는 것, 젊은 여성분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아내로 어머니로 또 서가는 것, 또 젊은 남자들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양하고 또 목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 또 종들이 주인의 권위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고 14절에 보면 선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오늘 11절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법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죄악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여러분 이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나타나서 하고 있는 일이 12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일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양육한다 영어로 보면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그것이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것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 또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것을 살아가는 그 힘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은혜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함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양육하는 것인데 이 양육을 은혜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화지요. 여러분 이 성화의 주체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 양육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파이디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부모가 어린이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양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면서 그 아이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또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를 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을 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물론 아이들이 뭐 열심히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부모들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까지 자라게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양육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또 오늘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거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주님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조금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조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닮은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또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복된 소망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오늘 이 말씀대로만 보면 그날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런 영광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된 소망의 날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들을 기대하며 복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또한 은혜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소망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 주님의 날이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날이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고 복된 소망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날들을 고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4절에 보시면 주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신 이유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속량받았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옛날 성경으로 보면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땅 가운데 그 나의 삶의 현장에 나를 주셨던 그 이유대로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기의 이속만을 생기고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며 희생하며 또 헌신하며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여러분 사랑을 하면서 살아감으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